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열병식 참가자들을 위한 공원국가 합창단 축하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열병식 참가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열병식 참가자들을 위한 공원국가 합창단 축하 공연이 4월 1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공연 장소는 주최의 권군사에 특기할 사상 최대 규모의 새롭고 특색 있는 열병식을 거행하여 민족 최대의 명절 혁명적 대경사의 날인 태양절을 대정치 축전으로 경축한 긍지와 용의를 안고 뜻깊은 축하 공연을 보게 된 참가자들의 환희로 설레고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셨습니다. 전체 출연자들과 열병식 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만세의 환호를 터쳐 올리며 주체의 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 따라 사회주의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시며 민족사적인 대승리와 세계적 변혁들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세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열병식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영식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대장 리영길 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송원들이 공연을 보았습니다. 영예의 김일성 훈장을 수여받은 공원국가 합창단의 장작가 예술인들은 주체 조선의 강대성과 필승불패성을 과시하며 혁명의 천만리 길에 높이 올린 승리의 대진군과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전이민족 찬가들을 훌륭히 장조 형상하여 뜻깊은 축하 무대에 펼쳐놓았습니다. 세계를 주름잡는 기적의 말리말을 타고 세계를 앞서 나아가는 주체 강국의 강력한 기상이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에 실려 굽이친 무대에는 남성 합창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 혼성 중창과 남성 합창 영광 드립니다 조선노동당이요 남성 합창 최고사령관 동지 건강을 축원함 남성 독창 장군님 가까이엔 병사가 산다네 무반주 합창 말해주리 병사의 사랑을 남성 합창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 남성 사중창,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단기 등의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축복 속에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영도 따라 백두산 대국의 일대 번영기를 펼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영광을 격조 높이 구가했습니다. 만대의 길이 빛나라 우리의 태양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에 영생 축원의 성과와 함께 혁명의 여정에 찬란한 승리의 기치로 빛나는 불멸의 태양상이 모대 배경에 정중히 모셔지자 장내는 열광적인 박수와 격정으로 달아올랐으며 관람자들의 가슴마다는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설레었습니다. 무적의 총대 위에 혁명위협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강성본영이 있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한평생 혁명의 최전방에서 전대미문의 사회주의 수호전을 연전연승회로 이끄시어 이 땅 위에 일심단결의 정치사상 강국, 세계적인 군사 강국, 핵 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높이 칭송한 노래들은 장례를 뜨겁게 울려주었습니다. 노동당의 붉은 깃발을 혁명의 제1군기로 높이 들고 나가는 수령결사옹이군, 불패의 당군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구가한 포병의 노래, 땅크병의 노래, 항공군가, 잠수함 해병의 노래, 화성포병의 노래 등으로 관인악과 노래 연공 무대를 펼친 우리를 보라를 통하여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장건되고 안팎으로 멋진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장성 강화된 주체적 혁명 무력의 위용을 힘있게 떨친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5돌 경축 열병식을 긍지높이 돌이켜보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당을 따라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 내 조국의 푸른 하늘에 최후 승리의 축포성,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를 높이 울려갈 천만군민의 옥센 기상을 담은 혼송 육중창 승리는 대를 이어 관인악과 노래 연곡 사회주의 지키세, 여성 중창 전진하는 사회주의, 사회주의 오직 한 길로가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존엄과 불패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훈 동지의 현명한 용도 따라 자주의 행유해성으로 최강의 국력을 떨치며 천만년 무궁 번영할 대양 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 나갈 백두산 혁명강군의 절의 신념과 의지가 분출된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우리의 총창후의 평화가 있다. 남성합창 혁명 무력은 원수님 영도만 받든다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일심단결과 자강력으로 강대한 영웅 조선은 영원히 위대한 수령, 위대한 용도자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을 뿌릴 것이라는 철의 진리를 장엄하고 기백 있는 혁명군가로 펼쳐보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커다란 감흥을 안겨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훈 동지를 우러러 전체 출연자들과 열병식 참가자들은 또다시 만세 환호를 열광적으로 터쳐올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출연자들과 열병식 참가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 성과를 축하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열병식 참가자들이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 온 조선혁명의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대양의 위협을 백두산 총대로 굳건히 받들어 나아감으로써 사회주의 수호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 수행에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전체 열병식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애국 염원, 강국 염원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의 선군 용도 따라 우리 조국의 불패의 군력과 무궁무진한 자강력을 천백비로 증대시키며 주체 혁명 위협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총매진해 나갈 혁명적 열의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